푸른 밤 종현입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다. 변화가 두렵다고 피하지 않는다. 남의 기분에 맞춰주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억울해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혹시 이 중에 몇 개나 해당이 되셨나요? 만약 다섯 개 이상 체크가 됐다면요, 정말 강한 멘탈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글쎄요, 이 다섯 개 체크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항목마다 너무 나랑은 먼 얘기 같은 거 저만 느낀 건 아니겠죠? 멘탈이 강하다는 건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할 때가 많죠. 언제나 냉정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강한 멘탈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1월 2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27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이었습니다. 가사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살고 있는 널 죽일 거야. 이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 가사 딱 처음에 접하고 좀 많은 영감을 받았었거든요. 이 그 마음속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지워낸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가사를 풀어낸 것 같은데, 와, 이런 뭐랄까 폭력적인 가사? 되게 폭력적인 느낌인데도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뭔가 반대적인 역설적인 표현도 가끔은 음악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이야기 몇 개나 체크하셨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 환경 탓하지 않고, 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분 맞춰주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와, 남 잘 되는 거 억울해하지 않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저는 사실 과거에 완전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요. 되게 많이 머물러 있고, 과거를 항상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런 사람이고, 변화를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이라 이 두 가지는 완전 힘들고, 남의 기분에 맞춰주는 것, 이건 모든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예, 네, 그렇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노력을 했으니까 기대가 당연히 되죠. 이건 누구나 비슷한 거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탓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억울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나랑 사이가 좋든 안 좋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 사람이 잘 되면 와, 저런 애도 성공을 하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말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더라도. 뭐 노력하고 어떤 꼼수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그 사람의 성공은 성공이니까 뭐 억울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있다면 파헤칠 수는 있겠지만요. 자, 오늘 더 라디오 시즌 2 끝장 토론. 원래도 웃겼던 소란의 고영배 씨. 아, 근데 요즘 점점 입이 트이고 계신 커피 소년 이분에게 많은 위협을 당하고 계세요. 이 두 분 오십니다. 지난주에 청취자 여러분이 아닌 MBC PD 및 작가 분들한테 투표를 받기로 했죠. 그 결과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남섬과 북섬 총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 오늘부터 여행할 곳은 북섬의 맨 위에 위치한 도시 오클랜드인데요.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이자 뉴질랜드의 관문으로 불리는 곳. 그래서 365일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는 관광 명소로 정말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늘 오클랜드에서 가볼 곳은 오클랜드에서 35분 거리에 있는 와이헤케섬. 이곳에 꼭 가야 하는 이유, 바로 와인 때문인데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생산지인 와이헤케섬. 이곳에는 포도 농장만 11개가 있어서 매년 열리는 와인 축제는 물론 언제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페리를 타고 드디어 도착한 와이헤케섬. 와이너리를 천천히 돌면서 와인도 맛보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참 좋긴 했는데, 더 좋았던 건 농장을 둘러싼 경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자연 속에서 와인을 음미하는 기분이라니,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오고 싶네요. 우아하게 와인을 들이키면서 음악이 없으면 안 되겠죠. 와인 관련한 음악의 정수, 바로 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빅토르 라즐로, Champagne and Wine.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빅토르 라즐로의 샴페인 앤 와인이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네요. 노래 제목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블루시한 그런 곡들을 들으면 왠지 정말 와인 한잔 해야 될 것 같고, 조명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좀 빨간 와인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향도 음미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현실은 술도 못 마심. 그렇네요. 아, 뉴질랜드가 와인으로 또 유명한 곳이 있네요. 저는 와인이라고 하면 사실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남미 쪽 뭐 이 정도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뉴질랜드에도 이런 곳이 있었군요. 또 하나 알아갑니다. 자, 우리 가족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권민영님.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년.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곳에서 한다고 했는데 일만 했나 봐요. 요즘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겉도네요. 특히나 이렇게 야간 근무를 할 때면 더더욱이요. 신청곡 부탁해도 될까요? 박세별의 아직 20살. 3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금의 시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누군가 날 위로해줄 사람이 없고 막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지금 좀 뒤돌아보면 야, 나는 그냥 일만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남기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게 뭐랄까 순차적으로 막 한 단계 두 단계 온다라기보다 어느 날 갑자기 파고거든요. 이런 거는 대부분 그냥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너질 때 오는 건 아닌가 싶어요. 무너지지 마시고요. 잘 잡으시고 뭐 동료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본인에게 있어서 힘을 주고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를 꼭 하나 만들고 기대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되어도 좋고요. 생명이 없는 존재여도 괜찮아요. 그냥 뭐 물건이 돼도 좋고 나의 꿈이 돼도 좋고 이상이 돼도 좋아요. 그냥 그저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야간 근무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힘을 쓰고 계시니까 스스로 좀 난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은님, 전에 푸른밤에서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를 들었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소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요즘 글 쓰는 게 한층 즐거워졌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예비 작가인데요. 저번에 101장 상 받았을 때 기쁨에 겨워 신청곡 남겼었는데 안 읽어주셨어요. 미니도 자주 보냈는데 그것도 안 읽히고. 그래도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샤키라의 엠파이어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개를 못해드렸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101장 상 받으셨던 거.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고 그 구상하고 있는 무슨 그림들이 잘 더 딱 맞아떨어져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 이기은님의 마음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소설 완성하시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뭐 여러 영감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신다고 하니까. 8349님, 대학교가 발표가 났는데 후보 10번이에요. 정시이고 미술과라서 사람이 잘 안 빠지는데 아빠가 아쉬운지 계속 후보 10번이라고 부르시네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술과나 예체능 계열은 사실 후보가 잘 안 빠지죠. 그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고생하셨으니까 후보로 이렇게 번호 뜨셨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시거나 너무 좌절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 밤에도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박수빈님, 예쁘게 매듭 짓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손을 뗀 지는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은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젠 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요. 이젠 행복하고 싶어요. 새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하동균의 From Mark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From Mark. 그 예쁘게 매듭 짓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헤어짐이 있었는데 그 헤어짐 뭐 꼭 연인이 되었든 아니든 본인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또 이제는 나를 위해서 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냥 억지로 잊으세요, 억지로 지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갖고 있는 모든 그 감정을 산화시키세요. 그런 후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박수빈님은 이제 그 단계를 지나신 것 같네요. 잘 보내주시고 새로운 사람 그리고 더 좋은 인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박세별 그리고 토마스 쿡이 함께한 아직 20살 권민영님 신청곡이고요. 그리고 나스의 두렉스, 이 곡은 김유민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정체돼 있는 것 같아.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고 모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 pushing drop tops, Stacey Lattice all tapes. The 80s had us all apes, young as gorillas up to bat at home plate. That was an uncanny era, guns in my pants, yeah. X-Clan hair with dreads at the top of my fade. 박세별 그리고 토마스 쿡이 함께한 아직 20살 그리고 나스의 두 렉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내한 공연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 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0일 화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영화 위플래쉬 시사회에도 초대합니다. 2월 4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는 서울 영등포 CGV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100분 토론처럼 무겁거나 딱딱한 주제는 다루질 않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깜짝 놀라지만 생활 밀착형 안건으로 다수의 생각을 알아보는 밀도 있는 토론 시간이죠.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설득을 위한 비방과 억지가 난무하는 시간이죠.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 자, 단 한 번의 승리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소란의 고영배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하. 포이즌 영배. 포이즌. 아, 예부독. 예, 예. 예. 아, 그리고 언제나 평온한 듯 하지만 은근히 조바심 많은 커피 형님.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푸른밤 온 이후로 한 번도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냥 말을 안 했을 뿐 그냥 말 안 할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슬프다. 아, 역시 평온하지 않고 우리만 그냥 평온하다고 네. 느꼈던 거였네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오프닝 기가 막힌데요? 왜요? 종현 씨 말이 끝나자마자 유아 타이밍이라는 것이 피아로 피아로. 그러나 저기 영배 씨 저기 미용실 예, 아, 괜찮나요? 아, 저번 주에 이어 네. 스타일 펄이 좀 자리 잡았죠 이제. 네, 펄이 장난 아니죠. 펄이라고 하죠. 아, 펄이 펄. 펄은 뭐지? 펄은 뭐야? 펄은 그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걸 펄이라고 하지 그렇구나. 않나요? 반짝이 반짝이. 근데 무식했어? 네. 아니요. 펄, 그런 거 예. 그런 거 모르는 게 좀 더 남성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커피 형 이런 거 집에서 내가 컬이라고 하면 좀 너무 매력 없으니까 펄 같은 거 하면 귀여워 보이겠지 이러면서 준비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나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난 그렇다고 봐요. 낯설다. 낯설다. 낯설다. 감사합니다. 좋게 말해주셔서. 네. 자, 지난주에 끝장 토론 안 거는 제작진들의 선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 이게 하도 두 분이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청취자분들 뭔가 이 맞아요. 뭔가 이 투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계속 무조건 종현이 이긴다. 제기를 네, 하셔서 네. 한번 네, 네. 준비를 해봤는데 객관적인 투표를 그렇죠. 해주신 거죠. 제작진 분들이 결정해 달라. 자, 어떤 코너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재미도 있고 참 좋지만 멘트가 좀 아슬아슬해서 늘 PD들이 양복을 다려놓고 준비해야 하는 게스트 영배 네, 그리고 말이 많지는 않지만. 한방이 있고 그렇죠, 한방이 제작진이 있어요. 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렇죠. 진행도 잘 하지만 대본 한번 놓치면 동공 지진 나는 게스트 퍼피 소년 네, 대본 위주로 갑니다. 네, 네 그리고 3번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단답형 스타일인데 하나 꽂히는 주제 나오면 노래도 안 듣고 계속 혼자 얘기하는 종현 너무 불리했죠. 일단 종현은 완전 그냥 빼놓고 아니야. 투표를 했다고 이 정도면 되는데. 맞아. 이 정도면 뭐가 맞아요. 제가 이런다고요? 노래 들을 나 노래 들을래. 아니 그 저기가 맞다. 마음대로 할 거야. 노래 들을 거야. 저거 좀 봐. 찡얼 찡얼. 똑같잖아. 똑같잖아. 자, MBC에서 일하고 있는 PD님 그리고 작가님들 포함해서 10분에게 물어본 결과 총 50%를 받은 절반이나 다섯 명이 1위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바로 고영배 씨.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와! 이거 MBC에서 뭔가 뇌물이나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청탁 이런 로비가 있었는데 이제 MBC 라디오 시대가 열린다. 이전엔 아니었다. 아니. 어떤? 아니, 뭐 그 그런 씨.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전에는 정말 정말 암담했다. 그게 아니고 그게 나를 아니고. 뽑는 그 순간부터 MBC에 빛이 들어오기 아니지. 시작했다. 유비가 원래 별로였어요? 유비는 원래 멋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삼국지 유비가 말이에요. 예. 하지만 제갈 공명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죠? 날개를 달았지. 날개를 달고 총나라를 만들고 결국에는 망했죠. 아니 뭘 망했어. 그게 아니고 결국에 통일은 아니, 그건... 통일은 조조가 아니야. 조조도 못했지. 조도 아들내미가 조조 아들내미가 그런 뜻이 아니고 네. 그만큼 이제 저의 능력을 알아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것도 좋지만 이것도 되게 기분 좋네요. 제작진분들이니까 네,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종영과 커피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1위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제작진의 코멘트다 보니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네. 그냥 커피 형님 어떠세요? 제가 2등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안건이 말이 많지는 않지만 한방 있고 제작진이 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 네. 진행도 잘하고 좋았고 또 뭐 정리도 잘하는데 제가 1위가 아니라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치명적이긴 해요. 동공이 네.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래 큰일 나는 거예요. 방송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게 정말 방송 사고로 이어지면. 이 양복 입는 것과는 네.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동공 지진에서 오는 자극적인 영배를 영배 씨를 선택하셨다라는 게 그게 청취율을 어떤 무시할 수 없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방송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네. 뭐 토론하시려고요? 갑자기 씁쓸한 단면을 보는 거. 뭘 잘랐길래 단면까지 보시는지. 다 잘라서 단면? 잘라서? 자, 그 케모 PD님께서 네. 영배 들어온다고 해서 양복 구비했음. 그런 위험 부담 있더라도 영배에게 한 표. 이거 저기 저희 PD님한테. 왜냐하면 제가 케이모 PD님 MBC 라디오를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딱 걸렸어요.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네요. 예, 케이모 예. 작가님이 노래 좀 못 들으면 어때요? 얼굴만 봐도 행복한 종현이요 하셨습니다. 누굴까요? 케이모 작가님. 궁금하다. 김씨 아니면 뭐 강씨. 아 와이모 작가님이. 커피 소년이 매주 그렇게 먹을 걸 사온다던데 푸른밤 네. 그만두면 심타로 오세요. 그렇죠. 작가님, 심타 작가님. 제가 이렇게 먹을 걸 사왔는데 1위가 아니라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먹을 건 항상 우리 푸른밤 가족들만 먹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 근데 커피 형님 진짜 같이 게스트하기 좀 힘들어요. 왜요? 너무 사와. 매주. 산타야. 아, 깜짝 놀랐어. 네. 방송을 못하니까.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더 나쁜 놈 만들고 그럼 나는 뭐 잘해서 안 사오는 거예요? 고영배 씨.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고영배 씨 주의 옐로 카드예요. 내일 꼭 사와요. 씨, 다음 주에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커피라도. 아니 이번 주 사왔잖아요 편의점에서. 아 그게 성의 없는 거. 성의 없는 거 몇 개. 와 얄밉다. 이건 좀 얄미웠다. 커피 형님 이번 거 얄미웠어요. 스타 모모 별 다방. 비싼. 하필이면 제가 그 저는. 종현 씨 요즘 이거 설탕 많이 들어간 거 당 떨어지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이밤에 잠 못 자는 거 마시면 그래서 그냥 저는 대신 개수를 많이 사왔어요. 근데 그랬더니 커피 형님 한 발 늦게 오신 커피 형님이 위풍도 당당하게 그 쇼핑백을 들고 오, 예 오셔가지고 멋있게 예예 네. 예, 제가 뭐가 되나 하는 그런 아니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 제작진 분들도 매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만 좀 사오라고 그래요. 커피 형님 그만 줘. 아니요 계속 살 거예요. 네. 더 부담될 때까지 살짝 청개구리 스타일이요. 1위 할 때까지 살 거예요. 청개구리 스타일이요. 청개구리 스타일. 자, 더 라디오 시즌2 끝창 토론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진행을 해볼까요?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이 곡은 9218님 신청곡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듣고 오셨습니다. 더 라디오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경계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상황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커피 형, 우리 오늘 방송 끝나고 순댓국 먹을까요? 진짜요? 같이 가는 거야? 이리가 순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야? 형, 순댓국이면 되겠어요? 뭐 더 가고 싶은데 없었어요? 아니 난 뭐 순댓국이면 돼. 밤에 많이 먹으면 속이 부대껴가지고. 아 그러면 순댓국 먹고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할까요? 놀아야죠. 야 너 아직 옛날 버릇 못 고쳤구나. 네네. 아이 밤 늦었는데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유 왜 이래요? 이제 시작인데. 아이 우리 셋 다 든든하게 먹었겠다. 저기 뭐 술도 잘 못 먹잖아. 에이 꼭 술을 먹어야 노나? 형 종현이 제가 좀 놀 줄 알아요. 그치. 어디서 놓은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코스 네가 짤 거지? 아 제가? 제가요? 아 결혼 전에 엄청 놀았다면서요? 난리 났다는데 영병이. 영병 한번 발휘해 보시죠 실력 발휘.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네가 더 잘 놀잖아.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짜 볼게요. 일단 검색 좀 해보고요. 아 하여튼 종현이는 놀 줄 알아. 캠플레잉. 어? 어디서 놓은 것 같은데. 절대 마흔 전에 결혼하지 마라. 네 오늘 경계를 나눠볼 단어 모두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놀 줄 알아. 놀 줄 알아. 놀 줄 알아 이 단어인데요. 이 놀 줄 안다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네. 아 얘 놀 줄 아는데? 놀 줄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떠세요? 고영배 씨는 놀 줄 안다는 이야기 좀 들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서툴러요. 진짜로. 피디님 재롭겠다. 아 피디님 역대 재롭겠다. 깜짝 놀랐다. 난 사실 이게 조금 너무 심각해서 웃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무슨 뜻이지 말이죠? 본인도 지금 민망한 거야 말해놓고.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박장대소 서한 거 처음 봄. 나 진짜 의외로 얘기해 볼까. 근데 종현 씨도 그럴 것 같아. 아 우리 왠지 셋 다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춤추는 클럽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영배 씨 못 가보셨어요? 나이트 클럽도. 공연하는 라이브 클럽은 뭐 밥 먹듯이 가지만 한 번도 못 가보고 게다가 술 마시는 걸 그리 즐겨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막 술자리에서 막 재밌게 떠들고 웃고 막 이런 거 잘하는데 막 술자리에서 유난히 잘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아 그러면 술 없이 게임. 그러니까 맨정신에 맨정신 기가 막히지. 마피아 게임. 마피아. 마피아 걸리면 34명 자주... 죽여봤어. 34. 킬러. 예, 예. 그 커피 형님은요 어떠세요? 저는 잘 못 놀아요. 제가 너무 스스로 봐도 한심할 때가 많은데. 너무 이렇게 예상되는 대답 말고요. 그러니까 뭐 하지? 저는 그냥 정말 재미 없어요. 아 진짜요? 네. 클럽도 그럼 가보신 적 없어요? 한 번 가봤어요. 친구 따라 가봤어요. 날라리. 날라리. 어머나. 날라리. 고영배보다 낫다. 까졌어. 두 번씩 안 가봤어요. 아 저도 가봤어요. 우리 둘은 가봤는데 고영배만 못 가. 안 가봤구나. 날라리들. 나 한번 가봤지롱. 어떠셨어요? 가보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기 무슨 사탄의 서굴 같았어요. 다들 뭐에 취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떡해요. 그래 즐겁게 노시는 분들 많아요. 즐거운 클러버들이. 그렇죠. 예. 저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고. 충격받아서. 문화의 차이. 처음 갔을 때. 조윤 씨 가봤어요? 저도 가봤죠. 데뷔하고? 데뷔한 후에. 오 진짜? 네, 저도 뭐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본 적 있고. 괜찮았어요? 갔을 때? 그래 뭐. 사람들 막 알아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뭐 알아보고 그래도 뭐 크게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안 있어요. 들어가면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바로 꼬셔가지고 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다. 지금? 저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나 왜 잘 알지? 이거 거짓말이네. 고영배 씨 완전 거짓말이다. 아니야. 아니 제가 소문을 들은 게 있어요 종현 씨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뭘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빠르다고. 그만합시다. 아니 더 이상 얘기해서 뭐해.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자 놀 줄 안다. 놀 줄 안다. 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주위에 좀 내가 봤을 때 와 저 사람 좀 잘 노는데 놀 줄 아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느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사실은 딱 누가 떠오르지 않는데 지금 순간 떠오르는 게 네. 종현 씨 쏜애플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저랑 같은 회사잖아요. 네. 저희 밴드는 공연이 끝나고 아무리 큰 공연을 해도 뒤풀이가 사실 그냥 조용해요. 그냥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는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 공연 뒤풀이를 하는데 그때 쏜애플 친구들이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공연 끝나고 저희 뒤풀이 자리에 어둠의 기운이 쓱 들었는데 걔네 네 명이 쏜애플 예, 다 검은 옷 입고 네. 쓱 고깃줄 들어서 한 테이블에 딱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때 벌써 술을 마시는데 기가 막혀 진해 공연했는 줄 알았어. 미쳤어요. 막 따로 막 젓가락으로 막 술을 막 섞고 막 찰컥찰컥 막 이러면서 우리 모두와 아무 상관없이 걔네 넷만 어떤 암흑의 기운으로 술을 막 미친 듯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쟤네 놀 줄 안다. 지들끼리 되게 잘 논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것. 자기들끼리. 그게 놀 줄 아는 것이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우리 공연 뒤풀인데 그런 것에 어떤 미안함이나 창피함 이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 넷만의 철면피. 세계. 철면피. 철면피라는 조건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야, 잘 놀던데. 잘 노는 건 철면피다. 철면피가 필요하다. 예. 필요할 수 있어요, 사실. 네, 처음 본 사람 앞에서 민망해서 못 놀 수 있거든요. 그럼요. 커피 형님은요? 저 술이 있거나 네. 춤이 있거나 네네. 뭐 그래야지만 잘 논다는 게 아니라 네. 어떠한 상황에도 즐길 수 있는 사람. 해악이라는 말 있잖아. 해악. 네, 네. 슬픈데도 그걸 승화시켜서 도울 선생님인 줄 알았어. 해악이 기쁨의 요소를 찾아낸다. 어떤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기쁨의 요소를 찾아내. 그러니까 음악이 있는 길거리에 음악이 나와. 그럼 거기가 무도회장이 되는 거지. 거기가 무도회장이 되는 거야. 순대국에서 순대국 한 그릇에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놀 수 있는 사람이야. 술, 추운 거는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런 어떤 추가적으로 뭐 나를 자극하는 이런 게 없어도 언제나 그렇죠. 웃음꽃이 피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사람 같아요. 아 본인 전 어느 상황이든 아니 아까 내가 논다더니.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내가 논다는 의미를 재해석해 볼 때 내가 잘 놀았구나라고 또 깨달아가네요. 네네네. 예. 좋은 거 알아갑니다. 네. 예. 예. 아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잘 논다라는 게 상황과 뭔가 뭐 조건에 따라서 잘 논다 못 논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잘 놀아요? 저요. 아 진짜? 네, 제가 제일 잘 놀아요. 저는 사실 전 잘 노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그냥 상황이 안 될 때도 잘 놀고요. 낮은 좀 가리는데 놀기 그러면, 시작하면 고삐가 풀리면 끝나죠. 술자리 같은데 하면 막 네. 분위기 주도해요? 그 기분이 나면요. 기분 나면? 아, 기분 안 나면 또 가만히 있고? 아, 네. 좀 제가 기복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다른 기분이 나면은 기분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날은 그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배꼽이 빠지지. 그리고 집에 안 가. 집에 안 갈라 그래. 해가 뜨면서 야 해가 뜬다 라면 즐겁게 너무 재밌어서? 네. 멤버들은 좀 오히려 수줍어요? 아니요. 잘 멤버들도 좀 젊고 그러니까 네. 다 파이팅이 넘치죠. 넘치는데 잘 논다라는 기준이 딱 커피 형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렇네요. 역시 항상 대본을 이렇게 숙지하시고 검색하시고 오늘은 살짝 강의 느낌도 있었고 네. 이럴 거면 백과사전이랑 방송하지. 또 비꼰다. 또 비꼰다. 아니 비꼰다. 항상 그래. 정답을 말씀하신다. 그래. 정말 존경스럽다. 백과사전보다 더 정확하시다라는 예예 왕곡한 편이죠. 예예 예. 왕곡한 편이에요. 예예 예. 돌려 말했다 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뭐랄까 청취자 사연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럴까요? 네네. 정하나님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 이상으로 놀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제 친구 중에 진짜 잘 노는 친구는요. 돈 만 원이 있으면 만 원으로 10만 원 잘 놀고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으로 최대한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잘 찾더라고요. 또 혼자면 혼자인 대로 같이면 같이 있는 대로 시간도 잘 보내고요. 커피 형님이랑 의견이 좀 비슷해요. 어떤 상황에도 즐길 수 있는 사람. 네. 그렇죠? 그래 이런 거 좀 싫어요. 이런 사람은 잘 노는 사람이 아닌 게 돈이 없다고 움츠러들고 나는 돈 좀 있어야 노는데 막 이러는 거 아닌 거지. 500원 있어도 500원 다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 그치. 오락실 가서 네, 그렇지. 동전 안고 원코인으로 끝판 깨고 끝판 깨고 그렇지. 동전 노래방 가고 안 들어가고 코인 노래방 가서 신나 부르고 100점 맞고 네, 구경하고 다른 사람 오락하는 거. 야 정말 잘하시네. 훈수 좋아. 아이콜 옆에 잠깐 이겨봐. 아이콜 옆에 보물 있어요. 발차기 이렇게 발차기 오 아이템 놓치는데 그걸 먹었어야지. 너무 미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즐거우면 된다. 맞아. 다음 사연 김정희님. 함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눈치 있게 분위기를 잘 유도해서 띄우는 사람. 혼자만 무아지경 돼서 놀면 놀 줄 안다는 말보단 욕을 더 많이 들을 듯. 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 저는 그러니까 혼자 못 놀고요. 다 같이. 같이 즐거워야지 놀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못 섞이고 좀 조용한 사람들, 좀 낯가리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어떻게든 같이 이렇게 하나로 뭉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술자리계 유재석이네. 아 무슨 말이에요? 배려하는 진행. 아 배려 안 해요. 아, 그래? 술자리니까 네. 조금은 거칠게 나갈 수도 있어요. 놀지 말고 껴라. 쉬지 말고 껴라. 뭐 이런 우리 거구나. 같이 하자고 그래도 좀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조경석 씨는요. 일단 몸이 유연하고 재빠른 사람이에요. 놀 줄 알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피해서 도망도 잘 다녀야 되니까요. 약간 이제 조금 그 발전적인 형태 더 나가서 예. 그렇군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커피 형님 말씀해 주신 게 네,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정의해 볼까요? 이번에도 또 정리해 주시네요. 예. 놀 줄 안다는 정의는 어떤 상황에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벌슨? 뭐야 그거? 벌슨? 아우 싫어.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 마무리하고요. 네. 3부에서 커피 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광고 먼저 들으시고 페퍼톤스의 캠퍼스 커플 와우. 듣겠습니다. 이 곡은 9818님 신청곡입니다.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 푸른밤 종현입니다. 소란의 고영배씨 커피소년과 함께 더 라디오 시즌2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 속에 들어있는 애매한 경계를 정해보는 커피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와우. 와우. It's coffee time. 이번 주 노래는요. 파격적인 멋진 곡으로 저 손 좀 어떻게 해줘 저 손 좀 섬섬옥수 네. 섬섬옥수 손으로 매드크라운의 화라는 노래인데요. 예. 바로 노래 가사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봐. 바로 어제 3년 약정한 핸드폰 정신 차리니 박살나 있고 바닥엔 할부 안 끝난 모니터 눈앞에 넌 계속 악 쓰고 있고 우 젠장 뭐 답도 없지 내가 널 밀치면 네가 날 밀쳐 서로 씩씩거리면서 더럽게 질척이는데 나 완전 미쳐 헤어지고 싶은 눈치인데 날 지키지 말고 네가 직접 말하시던가 어찌됐든 나쁜 쪽 되기 싫다 이건데 알아서 그럼 꺼지시던가 어 그래 잘가 잘 지내 네가 어디 어떻게 잘 사나 두고 볼 건데 나 널 너무 사랑해서 딱 한마디만 할게 너랑 꼭 똑같은 사람 만나 어우 네 정말 가사가 질척거리네요 정말 예, 역대 최악이다 정말 최악의 예, 예. 명상의 시간인데 예, 예. 정말 커피소년한테 꺼지시던가 시키시고만 네 오늘도 짧고 굵게 하나의 가사만 알아볼 텐데요 바로 질척이다입니다 헤어질 때 특히 남녀 사이에서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질척이다의 기준이 뭘까요? 오, 이 곡이 매드클라운의 네, 화라는 파. 곡이잖아요 네. 이 같이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드클라운 메시 예. 그 메시 형과 같이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네. 좀 들어봤는데 일부러 이렇게 막 정말 뭐랄까 이성을 잃은 듯한 남성의 가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아. 싸울 때 하는 정말 질척거리는 그런 가사를 써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같이 신던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안 하세요. 어쩌다가 그냥 내가 미친 건지 네가 미 이런 식으로 내가 미친 건지 뭐예요 그게 메시... 아웃사이더 아니에요? 아웃사이더 상처를 실어줄 사람 어디 없나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인가? 예.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그렇죠. 정말 뭔가 극적인 감정 상태 격양된 감정 상태를 표현한 가사 짠짠종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 북쪽으로 다 짠짠종 그만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좋아해가지고 그만하세요 난 스낵질을 하잖아 아, It's coffee time 죄송합니다 네 그럴게요 스스로 질척이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아... 라고 적어왔어요 제가 아, 네. 네. 스스로 질척인 적이 있는지 아, 이 시간 너무 강제적이에요 그게 맛이야 옛날 국사 선생님 생각나요 네. 아 국사 선생님 좀 그러셨어요? 커피타임은 진행중 네, 하고 싶은데 아우 귀 아파 귀 아파 알았습니다 그만해요 예, 예, 예. 네. 아, 형 죄송해요 맞죠? 어 화났어 스스로 질척이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예, 예, 자, 예. 질척이다라고 느낀 적 네. 어떠세요 고영배 씨 있으세요? 저는 저도 뭐 짝사랑에다 실패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지만 질척인 적은 없어요.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거든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상대방은 아닐 수 그래, 있어요. 내가 질척이는 걸 알면 그만두겠지.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질척인다는 거를 모르니까 계속 내가 그랬겠지. 맞아요. 나중에 그리고 돌아봤을 때 아, 나 질척거렸구나. 그치. 이런 적 저는 사실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못 느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요즘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잔이? 아, 잔이? 이런 것들. 구남친. 구남친 스타일. 네. 이게 아, 다 질척인 거잖아요, 사실. 잔이? 조현 씨가? 아니, 학창시절에 그런 거 했었죠. 어... 이성이 다가오면 무조건 꺼져 이렇게 차버린다던 그 종현 씨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럴 때가 있어 그래요. 그냥 보기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꺼지라니요, 이성이 다가오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Get 거예요? Get out of my life. of my life. 예, 예. 인생에서 꺼지라고요? 예, 예, 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중에 보면은 나마저도 되게 얼굴이 빨개지는 것. 이게 좀 질척인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커피 형님이 제일 궁금한데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안, 아예 안 그럴 것 같은 이미지인데 한번 질척이면 정말 끝볼 스타일 늪처럼 아마존의 늪처럼 질척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헤어졌을 때 헤어질 때 깨끗하게 헤어지자 멋있게 좋은 사람 만나 끝났어 우리 관계는 끝난 건데 그 사랑이라는 게 질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생각 정말로 사랑을 하면 마음이 남아서 하지만 다시 사귈 수는 없는 그 상태가 질척인 상태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지났는데. 그때 문자를 보냈을 때. 아 나랑 똑같네. 결국엔 잔이네 잔이. 잘 지내. 뭐 몸은 어떻고 아픈데 없고. 아 제일 싫어. 그리고 하다가 아, 안 궁금한데 사실은. 궁금하죠. 제가 제일 궁금하죠. 지척인 게 뭐였냐면.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제일 아예 되게 들어보세요. 예, 예. 지척이 뭐예요? 되게 이 시간에 간대. 아니 나 좀 얘기하자. 끊지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피디님 저기 영배 씨 마이 꺼주세요. 제가 얘기. 권력. 아 진짜 껐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부 인사하다가. 뭔가 재밌게 얘기를 끌어가고 싶어서 제가 웃긴 짤들을 보냈어요. 웃긴 근데, 짧은 사진들. 네. 아니, 네. 그런 네 비속어구나. 네, 네. 네, 짧은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네.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반응이 알았죠. 없을 때. 내가 질척됐구나. 아, 그치, 아, 그치. 뭔가 연관성이 없고 누가 봐도 뜬금없는데. 내가 왜 웃기려고 했지? 그러니까 정말 멋있게 잘 헤어졌었거든요. 뭐 좋은 사람 만나라고 멋있게 헤어졌는데 짤로 끝났어. 아. 짧은 사진으로 끝났습니다. 웃긴 이야기들. 네, 웃긴 사진들. 끝났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맞다. 그 영배 씨는 사실 그 헤어짐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서 다시 이렇게 연락하거나 그런 경험이 아예 없으시잖아요. 야 이거 신종 디스인데. 야 이거 아예 사실 됐어. 아예 없으시니까 이 감정을.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저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배 씨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요. 딱 한 번 그런 걸 당한 적은 있어요. 방금. 당한 적. 뭐냐면 헤어졌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잘못을 했고 안 좋게 좀 헤어졌어요. 네네네. 좀 많이 싸우고 그 상태로 헤어졌는데 제가 다음에 그때 당시는 지금 하고 있는 소란이라는 팀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밴드를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냥 공연장 빌려서 조그맣게 하는 공연인데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보란 듯이 저랑 제일 눈이 잘 마주치는 그 자리에 제가 모르는 다른 친구분을 데리고 와서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보란 듯이 정말 보란 듯이라는 단어가 맞네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괴로운 거죠. 공연을 하는데 부담스럽죠. 계속 약간 계속 폼 잡는 것처럼 측면을 보고 계속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네요. 혼자 영화 찍는 거. 그게 질척이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 시나리오 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영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지금 영화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공연을 하는데 비련해요, 내가 근데 가서 아니야. 그거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곤란해하고 힘들어하고 공연 때 신경 쓰일 걸 알고 그 전에 솔직히 제가 좀 잘못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번 복수를 해주러 찾아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질척이었다기보다 왜냐하면 그 뒤로 연락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딱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이게 뭔가 물음표가 뜨네요. 네, 약간 복수 같아. 한번, 지금 생각하니까 한번 신경 쓰여 봐라 너.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진짜 신경 쓰이더라고. 그런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 좀 질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딱 한 줄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커피 형님의 경험도 제 경험도 제 이름 생각 안 나요? 영배 씨. 예예 예, 고맙습니다. 한참 생각했다. 아니 전혀 지금 머리가 빠글빠글해요. 예예. 예. 그래서 빠글빠글해요. 보글보글이 나는 라면인 줄 알았어. 꼬불꼬불도 있는 라면인 줄 알았어. 펄인 줄? 예. 펄. 펄입니다. 예예예. 어쨌든 그런 것들 감정의 네. 뭐랄까 소통이 없고 일방적인 뭐랄까 극적인 감정이 그치, 가는 그치. 게 질척이는 예.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커피 형님은 어떠세요? 너 그런 것 같아요. 언니야. 네. 자기 주장은 종현 씨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지? 아, 이걸 원했던 게 아닌데. 어쨌든. 예, 예. 감사합니다. 질척이는 건 혼자 영화 찍는 것이다. 좋다고 저기 좋다. 좋아. 좋아. 좋다. 너무 멋있다. 역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은 상대방이 그럼에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내가 질척이었구나. 혼자만의 영화다. 네. 얼마나 좋은데요? 속상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자 어쨌든 질척거리는 기준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는요 매드 클라운의 화 듣겠습니다. 센 행정. 뭐 이거 아예 아닌가 이런 거. Trouble, trouble, a destiny. 누가 더 아파? 누가 더 사랑해? 내게 미친 내 보고 있어. 미친 거지. 매드 클라운의 화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전혀 다르죠. 고영배 씨가 했던 것과 미친 같지. 아니요, 아까 내가 읽었던 거랑 똑같잖아. 네가 직접 말하시던 거 전혀 달랐네. 셋 다 전혀 달랐다는 예, 걸로. 예. 자, 푸른 밤 조윤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장 토론으로 넘어갈 시간인데요. 네. 오늘 안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빰빰빠바밤.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커피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일단 만나면 혼자 돈 다 써서 통장 잔고 없는 커피 소년. 좋다 이번 주. 2. N분의 1 좋아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도 내가 밥 한번 사면 너가 커피 한번 사야 한다는 철저한 평등주의자 영배. 평소에 지갑은 아예 집에 놓고 다니면서 얻어먹기만 하는 종현. 예. Yeah! 자 이렇게 세 안건이 나왔어요. 인간관계 돈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인데요. 자 어떠세요? 본인의 평소 모습과 좀 맞는지.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가 계산하거든요. 좀 많이 퍼주시는 스타일. 통장에 돈 없으세요 그러면? 네 정말 가슴 아프다. 아, 네, 가슴 아 뭐야? 훅 들어오네. 이렇게 지금 슬픈 배틀 하기 있어요? 통장에 잔고 없어요? 이런 거? 하기 있어요? 아 머릿결 많이 상했어요? 혹시? 머릿결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는 없지만 저 베푼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고 또 나눔의 일종이다라고 그러면 생각되는데. 같이 데이트를 한 달 한 거예요. 네. 한 달 동안 20번 만났어. 많이 만났다. 근데 한 번도 여자분이 못 사게요? 아니죠. 한 18번은 제가 자고 한 두 번만. 그러니까 못 사게 하는 건 아닌데. 그쵸. 미안해 할까봐 두 번 정도만 이렇게 여지는 하래. 주는 거네요. 그때는 이제 야 이제 네가 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내가 18번 샀다. 아니, 여자분이 눈치껏 그냥 사는 거. 예, 예. 아 이게 딱 여기서 색깔이 나오네요. 고영배 씨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할 게 아니야. 내가 그게 아니야. 상당히 선생님 다이어리에 적고 지금 메모장 펼치면 휴대폰 메모장에 펼치면 이게 다 그렇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 형님 오늘 커피 몇 개 사 왔고 종현이 오늘 치킨 나는 오늘 편의점에서 커피 그러니까 내가 한 4천원 이득 뭐 이런 거 다 써는 예. 누구나 핸드폰에 가계부는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없는데요, 저. 없어요? 예예 예. 예. 커피 형님은 자 그러시고 네. 자 이제 영배 씨 어떠세요? 본인의 이미지와 평소 맞는지. 전 달라요. 달라요. 경제 관념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사람도 작아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돈도 작아져서.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가난해진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그 누가 계산하고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뭐 내가 계산해도 하는 거고 네. 뭐 상대방이 해도 하는 거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남녀 관계 말고 형들 중에서도 꼭 커피 형님처럼 꼭 사셔야 되는 형들 아 그런 분들 계시죠. 계잖아요. 그때 저도 한 번은 꼭 사려고 신경 써서 얼른 가서 계산하고 이런 건 좀 있어요. 항상 사주시니까 네. 고마운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니까. 네. 그럼 여성과 만날 때는 어떠세요? 악착같이. 악착같이. 악착같이 커피. 근데 저도 그렇다고 무조건 제가 다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또 여자분이 당연히 사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면 그건 또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그게 좀 뭐랄까 무언의 약속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내가 밥을 샀으면 커피를 사든지 아니면은 오늘은 안 사더라도 나중에 뭐 꼭 밥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럼,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해주면 마음만 느껴지면 되는 건데 네. 아, 커피는 제가 살게요라고 커피 뭐 얼른 마시러 가요 뭐 이렇게 그렇죠. 해준다고 말만 하면, 해줘도 그럴 때 되게 이쁘거든요. 그럼 정작 가서 내가 사더라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일단 저는 이 복이니까 M&A 좋아하고 네. 여자친구 만나도 밥 한번 사면 네가 커피는 사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평등주의자 이걸 맞다고 치고 네. 대신 여자친구한테 커피를 사러 갈 정도면 나는 밥을 뭘 샀어요? 그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뭐 이런 거 그게 뭐야? 스테이크인데 네. 그 숙성을 시킨 거 돈 10만 원 해요. 아, 돈 10만 원 해요? 예,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난리 나지. 난리가 나는 거야. 예, 그런 거 샀을 때 이제 커피는 좀 네가 사라. 그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인가요? 그렇게 적어요? 예, 뭐.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대신 그래도 커피 네가 사라 이렇게 좀 수정을 하죠. 그래, 그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고 네네. 뭐 제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거 지갑을 놓고 다니는 평소에 근데 사실 제가 지갑을 자주 잃어버리긴 해요. 아, 그래요? 네, 평소의 모습이긴 한데 종현 씨 지갑 잃어버리면 큰일일 텐데 왜요? 그래도 연예인 지갑인데. 아 근데 사실 그 지갑을 챙겨주는 스태프들이 있어서. 아 진짜? 제가 잃어버리면 스태프들이 다 챙겨줘요. 지갑 담당이 따로 있거든요. 아, 스태프분들이 좀 고생하시는 거죠 제가 많이 저는 해버려서.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 종현 지갑 매니저 구한다고 예, 올라왔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티나. 어쨌든 네. 저는 사실 계산을 좀 제가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건 지갑을 아예 놓고 다닌다. 근데 얻어먹는 아예 안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네, 그렇지 못해요. 잘. 형들하고 가도 자기가 살라 그러죠. 네. 좀 그래서 근데 사실 눈치 좀 보면서 움직이는 편. 좀 저보다 나이 많으시면 진짜 형이고 뭐 나이 차 좀 나면은 제가 살려고 하는 것도 웃기죠. 저까지는 나이 차 많이 나는 형이에요, 적게 나는 형이에요. 저 정도면 그 친밀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해야 돼. 영배 형님은요. 예, 형님이요. 갑자기 형님. 영배 형님은요. 예. 계산하시죠, 형님. 저는 박하사탕 먹고 있겠습니다. 예. 네, 어쨌건 저는 지갑을 아예 놓고 다니는 네. 종현 얻어먹기 네. 좋아하는데 일단 근데 만나자 그러면 무조건 만나요. 종현이가 나와 부르면 예예 중요하다는 거. 아 그런 거. 무조건 쫄쫄 나와서 애교 부리고 잘해주고 맛있게 네. 먹고 막 신나게 놀아. 네, 신나게 놀 줄 알아. 아, 놀 줄 알아. 깜짝 놀라. 예예 집에 안 가려고 예, 질척거리고. 자, 이 정도로 해보고 뭐 이런 일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예전에 예전 얘기인데 슬픈 배터도 좀 나오네요. 밥 사줄 때 통장 잔고를 그때 체크카드 시절 체크카드밖에 없었어요. 저는 통장 잔고가 없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계산하러 가는데 그 카드를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계산해라는 말이 뭐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잔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없다라는 네네네 없다라고 또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계산하는데 그때 그게 저한테 상처로 남았어요. 여자 밥 사줄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네. 또 그게 또 여자친구다 보니까 또 얘기를 못했고 그리고 또 맛있는데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했던 거.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사실 뭐 나중에 되면은 내가 사고 싶고 계속 만나게 되면 계속 내가 이제 사 버릇이 될 수 있죠.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으면. 영배 씨는 그런 뭐 되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제가 밥을 사야 되는 자리였는데 저는 게다가 막 어린 친구들 학생들을 제가 한번 쏴야 되는 제가 선생님처럼 뭐 그렇게 쏴야 되는 자리였는데 그때 저 체크카드여서 통장 잔고가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통장에 아침에 입금을 하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네. 아이들을. 그 사이에 미납된 요금을 빼간 거야.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넣고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빼갔더라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냈어요. 제 돈을 빌렸죠. 나중에 갚았어요. 근데 그게 상황이 사실 너무 좀 민망하잖아요. 어, 민망해요. 너무 민망했지. 순간에 정말 주구멍이라도 그리고 맞아요. 생각을 해봐. 내가 그걸 걔한테 설명해야 돼. 왜 내가 돈이 없는지를. 주절주절. 질척거렸네요. 내가 아침에 넣었다? 질척거렸다. 질척거렸어. 없애보여. 아. 지난번에 미납된 게 있었나 봐. 저는 진짜 민망했던 경험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자주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실 신고를 하고 제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카드를 어머니가 찾으셔서 지갑에 넣어둔 거예요. 근데 그걸 쓴 거죠. 그러니까 분실 신고된 카드를 쓴 거야. 신고가 됐겠지. 네, 그래갖고 그 정도로 좀 저도 민망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자주 먹는구나 진짜. 네, 그래가지고 좀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다 민망한 있어요, 경험. 네. 재밌습니다. 재밌는데요? 네. 네. 이거 청취자 투표도 받아봐야죠. 네. 문자로 투표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홈페이지에 투표창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투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난히 좀 하이텐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모창도 다들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요. 개인기 개발하려고 개인기 개발의 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엔 좀 자제해 주세요, 고영배 씨. 알겠습니다. 메시? 다음 주에는 자체 좀 알아요. 방송국 가서 얘기할 거예요. 메시 형, 그 소란의 고영배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이상한 거 한다고 자꾸. 랩 배틀 신청 좀 해주세요. 디스전 일어날 수 있어요. 에이, 일어나자. 강약 중강약 하면서 네 음악도 강하지 막 이러면서 막 네 할게 받아칠게. 예. 자 어떠셨어요, 커피 형님은? 아, 좋았습니다. 오늘 좀 슬픈 얘기들도 좀 있었고. 아 마음들 좀 또 진솔한 얘기들. 네네. 본인의 옛날 얘기 뭐 좀 가슴 아팠는데 뭐 지금은 밥 사줄 정도는 되니까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서 힘듭니다. 돈이 있으면 여자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여자가 없고 예. 여자가 있으면 돈이 없고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없는 예. 이상한 현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네. 노래 듣겠습니다. 커피 형님 오늘 정말 수고하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셨으니까 네. 오늘도 굿나잇. 아, 커피 소년의 오늘도 굿나잇 예.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은 5055님 신청곡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두 분.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굿나잇 잘 자요 내 사랑 토닥토닥 편히 쉬어요 꿈속에서도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벌써 22살. 음악을 전공하는 나는 지방에서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인서울을 위해 2년간 노력을 했다. 결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합격. 작년 이맘때도 불합격 통지를 받았고 고민 끝에 또 한 번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복학을 해야 했고 개강을 하던 시기에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했으며 집에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타 지방에 가서 학교를 다녔다. 그래도 내가 선택했으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 하나로 여태 버티고 버텼는데 결과는 또다시 비참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만 지금은 그냥 내가 그 누구보다도 제일 힘들고 처량하게 느껴진다.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건지 진짜 이대로 음악을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든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메비우스의 띠처럼 여전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몸만 상하고 나이가 먹었다. 내 인생에도 봄이 오긴 오는 걸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은별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로이킴의 봄봄봄이었습니다. 봄은 옵니다. 결국엔 오고요. 그리고 또다시 돌고 돌아서 겨울도 되고 다시 봄이 오겠죠.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한 시기가 소중한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고 하시겠지만 뭐 한 번 더 1년 더 준비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막 고생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감정들을 그냥 위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고통들이 결국에는 또 정수가 되거든요. 본인의 음악에 있어서. 그래요. 이은별님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고요. 그게 언제가 되더라도 꼭 푸른 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봄 올 거예요. 자,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이유진님. 독서실에서 매일매일 푸른밤 듣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이에요. 어머니가 매일 밤 2시에 저를 데리러 와주시는데요. 며칠 전 어머니가 오시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너무 무섭고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곤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자? 이렇게 조용히 속삭였더니 그 소리에 화들짝 일어나셔서는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던 엄마.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가 좋아하는 루시드 폴의 고등어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아유, 어머니께서 루시드 폴을 좋아하시는군요. 젊은 감성. 그 예비 고3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예비 고3이면 가족 모두가 힘들죠. 그러니까 유진님도 좀만 더 힘내셔서 준비 잘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요. 어머님이 가끔은 힘드셔서 이렇게 못 올 수도 있는데 너무 막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뭐 보니까 읽으면서 사실 아 제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막 다그치거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연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유진님이 또 너무 어른스럽게 어머니에게 엄마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울컥했다고 하니까 따뜻하네요. 좀 어머니도 잘 챙겨 드리시고 본인도 공부 열심히 잘 집중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울산 울주군에서 보내주셨네요. 최재영님. 저는 이제 20살이 된 아직은 고3인 학생입니다. 고2 때 심심타파를 시작으로 고3 때는 푸른밤을 많이 들었는데요. 시험 기간이나 잠이 안 올 때 들으면 더없이 좋았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혼자만의 추억을 만든 느낌이에요. 이렇게 사연을 쓰는 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살이 되면서 혼자 여행을 했어요. 울산에서 서울까지 혼자 걸어서 여행을 했죠.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20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춥고 배고픈 시간도 있었지만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 쓰는 것밖에 없네요. 여행 잘 마무리하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분들 덕분에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여행했습니다. 받은 만큼 저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뭔가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오, 고등학교 3학년 20살 친구의 사연이었는데 멋지네요. 이 걸어갔다는 거죠. 울산에서 서울까지 뭐 차나 그런 교통수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도보나 뭐 이런 울산까지 서울 울산 참 멀었을 텐데 멋집니다. 1월 1일 또 날씨도 춥고 했을 텐데 그 사실 이런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좀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이야기 막 나누다 보면 저 걸어서 서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엔 장난인 줄 알다가 아, 저 이번에 20살 됐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번 좋은 추억 만들려고요 하면 다들 응원할 것 같아요. 뭔가 이 젊은 에너지가 또 느껴져서 와, 나도 저렇게 뭔가 패기 넘칠 때가 있었는데 생각을 하시면서 어른분들은 도와주실 것 같고, 좀 저와 같은 또래들은 부럽다, 나도 언젠가 빨리 한번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할 것 같고 합니다. 멋있어요. 그래요. 베푸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정화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년차 직장인입니다. 선배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관두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직장을 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아진 7년차가 됐네요. 1년 1월부터는 후배 한 명이 저희 부서에 들어와서 제가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붙어다니며 일을 가르치고 모르는 걸 알려주고 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 지치더라고요. 저도 7년 전에 신입사원으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일을 가르쳐주던 선배가 엄청 무섭고 알려준 걸 모른다며 짜증내고 혼내면 상처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막상 저도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주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짜증나는 말투가 되고 알려준 걸 모르면 괜히 표정이 굳어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속으로 초심 잃지 말라고, 그러지 말자고 계속 다짐을 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후배를 잘 가르쳐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네요. 신청곡은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입니다. 저도 그 가요계 데뷔한 지 8년 됐거든요. 저랑 딱 비슷한 연차시네요. 네. 8년 차 됐는데 이제 저도 정말 이제 다 후배예요. 방송국 가면 그 한 팀 두 팀 정도 선배님들 계시고요. 방송국에 그 외엔 다 후배님들이신데 너무 뭐랄까 어색하고 일단 뭔가 다가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또 보내주신 사연 읽으니까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역시 초심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뭐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막 풋풋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에 막 뭐 잘 해내는 것보단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 뭐 이게 시간이 흘러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언가를 뭐 임함에 있어서 익숙해졌을 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귀찮다라거나 뭐 아, 이거 좀 이제는 좀 질린다라거나 이런 마음 드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요령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뭔가 나만의 방식들이 생기면서 발전해 나가는 건 좋은 거죠. 이건 초심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텐데 그냥 우리 잘 해나갑시다. 그 뭐랄까 질림과 뭐 이 뭐랄까 따분함 이런 감정들 느끼지 말고 앞으로도 신선하게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 요령들 막 키워나가면서 발전해 나가 봅시다. 후배님들도 잘 챙겨주고요. 노래 들을게요. 노래는요, 네온 트리스의 Sleeping with a Friend. 이 곡은 노하진님 신청곡이고요.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막시밀리언 해커의 I'm Falling Now. 이 곡은 강성수님 신청곡이에요. 한 곡 더 들을까요? 장재인의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이 밤 내게 가는 길 너에게 가는 길 널 향한 오늘 방백 눈물 류시화 슬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이 환하다 누가 등불 한 점 켜놓은 듯 노란 민들레 몇 점 피어있는 듯 슬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민들레 밭에 내가 두 팔 벌리고 누워있다 눈썹 끝에 민들레 풀씨 같은 눈물을 매달고서 눈을 깜빡이면 그냥 날아갈 것만 같은 다들 한창 바쁜 날을 지내고 계실 화요일이지만요 아 요즘 저는 진짜 너무 바빠서 정신이 깜빡깜빡할 정도입니다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바쁜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감정이 확 죽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가수에게 일이 많은 건 참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얼떨떨하지만 기쁘고 그렇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우리 푸른밤 가족들의 뭐 슬프고 우울하고 힘든 일들 하나하나 다 같이 슬퍼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기뻐서 막 이런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면 그날 안 좋은 일 있으신 우리 가족들 기분을 못 살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바쁘다고 막 찡얼찡얼 거릴 때면 그 바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거나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푸른밤 청취자분들께 혹시 좀 누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괜한 기우이길 바라고 드리는 이야기지만 혹시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요즘 저한테 그런 걸 느끼시더라도요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곁에 계속 서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제 옆에 있어주세요 오늘 끝곡 더 후지어스의 A Sadness Runs Through Him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There's a beautiful sadness that runs through him as he asks me